스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피기를 쉬어도 아름답긴 어려워라.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찬 눈물